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단체인 4.16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가 20일 서울의 국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주장했습니다.